지금까지 들고 떨어져 꽃잎처럼 욕심 앞서 가시되어 숨기지 못해 상처되어 떠나간 그대는 지금 어디 아니라고 단정 지어봐도 그건 싫네. 집에 만든 사랑에 불과했던 거야. 시들어버린 흰장 메꿔대 거의 예뻐했던 거야.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충분히 반성하고 자책하고 내 옆에 있던 네가 없다는 사실에 죽겠더라. 막 낯간지러운 말 못했던 내가 날 용서 못하는 게 너무나 한심해. 이제 왔을 때 아침에